꿈꿔왔던 내일이 내게 찾아와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온몸에 퍼져. 가끔씩은 나 혼자 있고 싶고 참 많은 시선이 좀 힘겨워. 평범한 일상 속에 잠겨서 숨 쉬고 싶은 하루가 끝나고 젖은 어깨 속 터져.